짧기만 한 사랑이었을까. 난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, 우리 너무 사랑했던 그날들. 하나 둘 꺼내본 추억에 갑자기 두려운 걸, 너무 변해버린 나의 모습에 실망할까봐 매일 밤 준비했던 많은 날들이 한꺼번에 왈칵 쏟아질까봐. 저기 아주 저 멀리 그대가 보이네요. 아직 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못 정했는데, 만나는 날.